같이 모든 시선 eyes on me. 내가 그 누구보다 더 빛나게 빨갛게 물들일게. 이런 느낌 봐. Oh baby, la la la la la la, 전부 다 물들여.